그저 희미한 빛으로 어린 내 눈을 비추네. 수 없는 길 그저 희미한 빛으로 슬픈 내 눈물 달래네. 어쩌면 살아가는 영원히 깨울 수 없는 수많은 꿈들의 소리 없는 울림일지도 몰라. 깊은 밤하늘 약속 돌아올 수 없는 길 그저 희미한 빛으로 지친 내 영혼 달래네. 영원히 잠들지 않는 수많은 별들의 끊임없는 인연 노래일지 몰라. 깊은 밤하늘 약속 돌아올 수 없는 길 그저 희미한 빛으로 지친 내 영혼 다